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여 살을 빼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결심하고 책도 사고 학원을 가기도 하며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인들은 올해에는 성경을 1독해야지, 2독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누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왜 지금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회에 나가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다가 그 생명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존재적 질문과 답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동식물에 생명이 있게 되었는지 생명에 대한 시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줄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과학도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있게 되는지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9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면 100세를 산다고 하여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100년을 더해도 영원의 시간이고 100년을 빼도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20, 30대의 세상을 떠나면 단명이라고 하고 8, 90을 넘겨 살면 장수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잣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의 날이 한뼘 길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 신앙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곧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왜 죄인인가? 주님께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